오늘은 신구약 전체의 그큰 흐름들을 볼수 있도록 간단하게 전체의 골격들을 한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큰 연대를 한번 보게 되면 먼저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그 시대를 창세기 1장 2장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모습들이 나오죠.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가게 되면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부터 이제 예수님 오시는 여기를 이제 십자로에서 이렇게 표현하자면 예수님 오시는 이 시간까지 약 200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고 나서 지금이 약 2000년이 또 지났죠? 그리고 여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또약 1000년의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죠.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아담까지 대략 2000년의 시간이 흐른 것을 우리가 성경의 연대표를 보게 되면 이해하게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연대기표, 비록 영어로 되어 있지만 거기 보면은 자세하게 구약과 그 예수님 십자가 사건까지 연대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인류 역사가 굉장히 간단해. 2000년,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가 약 2000년,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가 대략 2000년,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때 지금까지 한 2000년이 흘렀죠. 고조선의 단군을 실학으로 한 우리나라의 역사가 5000년 역사라고 이렇게 대략 얘기하는데, 그러면 대충 그게 맞다고 한다면, 그때가 어느 때쯤이에요? 아브라함보다도 약 1000년 전이지, 그지? 대략 노아의 홍수 시기에 이르기까지, 노아의 홍수 시기가 지나고 난 그 시점 정도까지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역사적으로 맞다고 한다면, 그죠? 예. 이게 전체적인 대략의 신구약의 그 연대 역사예요. 이렇게 보면은 딱 인류 역사가 한눈에 보이죠? 창세기 1장 2장에 아담이 이제 하와와 함께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심판하게 되는 이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 셈의 10대 후손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죠. 아브라함 부르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그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이루게 되는데, 창세기 12장부터 이 다윗에 이르기까지 요 내용이 예, 구약 성경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 내용이라고 한다면, 출애굽기부터는 모세가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작은 민족이 국가의 개념을 이루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부터 이 다윗에 이르기까지 이약 1000년의 역사가 이스라엘이 민족이 어떻게 국가로 형성되어져 가는가. 다윗 전에 사울이 등장하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왕으로, 첫 왕으로 등극하게 되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전 가나안이 이제 통일되게 돼. 모세로부터 출애굽기 시작돼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이루게 돼. 그게 약 40년,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면서 그 모세는 가나안을 보지만 들어가지는 못하고 여호수아서부터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40년 동안 정복해가는 내용들을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여호수아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말씀책을 주야로, 그러니까 이 말씀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해서 그 말씀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너희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신 그 약속대로, 그러니까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가나안 정복의 전략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이 말씀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나안에게 오히려 정복을 당하고 망하고 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영도해 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100개의 막 고을을 정복해 가면서 가나안을 파죽지세로 정복해 가는.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그 여호수아 함께 있던 장로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이제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데 그때부터 사사기의 이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뒤가 사사기잖아요.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다 잃어버려요. 모세 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여호수아 때막 해를 중천에 세우기까지 하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들은 알지 못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주변에 기브온이나 블레셋이나 이런 이방 족속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만들어요. 삶에 문제가 오는 거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엎드려져서 막 울부짖어 기도해. 그럼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 삼손, 입다, 기드온 이런 다 사사들이죠. 아직 왕이 등극하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그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죠. 그러면 그들은 또다시 잠시 감사하지만 또다시 죄로 욕심으로 빠지면서 우상 숭배로 빠지면서 삶 속에 또 문제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게 되면 하나님 또 기브온 족속이나 이런 이방 족속들을 통해서 또 그들의 삶에 문제가 오게 돼요. 그럼 그들은 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또 그다음 사사가 나타나요. 이런 역사가 이게 이제 여호수아 이후로 사사기가 여기 이제 펼쳐게 되는데 이런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이런 일들이 7번 있게 돼. 7번은 완전세요. 끊임없는 삶의 죄의 반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던 거예요. 사사기. 그게 사사기예요. 근데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나오죠. 그 사사들이 있던 시대 때똑 동일한 시대인데 그때 룻이라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이방인이에요.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 족속들은 상종치도 않았던 이스라엘 민족, 우리 흔히 얘기하는 상컷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방 민족인데 그 모압 여인이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어머니 이름이 뭐죠? 나오미가 사사기 시대 때 기근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떠나서 모압에 가서 살게 되잖아.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서 기근이 오는 것은 잘 주목해서 봐야 돼요.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우상숭배하고 죄를 지면 뭘로 징벌한다고 했냐면, 첫 번째 자연으로 기근이나 지진이나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경고의 사인을 주시고, 그것도 안 들으면 하나님 뭘로 보내시냐? 주변의 나라들을 통해서 공격하게 한다. 이걸 신명기에 이미 얘기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삶 속에서 이스라엘에 기근이 왔다 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먹고 살 길이 깝깝하니까 모압이라고 한 나라 살아가서 살게 되는데 남편도 죽고 자기 두 아들도 다 죽게 돼요. 그래서 자기 며느리들 이제 다 모압 여인들이니까 나는 이스라엘로 가서 살 테니까 너희들은 떠나라, 갈길 가라. 근데 룻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님의 민족이 나의 민족입니다. 이건 굉장한 고백이야. 가서 고부간에, 이거는 고부갈 때도 많은데, 고부간에 그것도 남편도 아니고 두 여인이, 두 과부가 그 가가지고 뭘 먹고 살겠어요? 오늘날 가서, 오늘날 같은 데는 어디 가서 일이라도 잘할수 있지만, 이 시대의 과부들은 가장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 와가지고 이삭을 떨어진, 남들 추수하다 남은 이삭 주우면서 살아가는. 근데 그 믿음을 통해서, 나오미가, 아, 나, 그, 룻이, 이제, 누구죠?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제가. 요즘 영어도 한글도 잘 생각이 안 나. 제가 잠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보아스. 네,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낳게 된 사람이, 그 아들이 누구냐면, 오벳이에요. 근데, 이 오벳이 누구냐? 다윗의 할아버지인 거지. 그러니까, 이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이 초대 이스라엘의 사울의 뒤를 이은 최고의 성군,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방 여인이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다윗 왕가의 족보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메시아까지 오시게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인 그 축복의 가문 안에 들어오게 된단 말이야. 어떻게? 믿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대조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야.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사사기 보면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죄악들이 막 가득하게 나오는데 반면에 룻기에 나오는 룻 이방인 룻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면서 다윗 왕가의 후손이 그 조상 안에 들어오게 되는 이것을 대조적으로 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은 이스라엘을 통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지만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택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지만 이런 이방 여인도 이스라엘과 같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온 여인들 사람들은 모두 다그 가문의 축복 안에 들어오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서에 또 그런 여인이 또 누가 있었죠? 여리고에 있었던 그 여인 라합 여리고성의 창녀에 불과한 여인이야. 근데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편에, 그 백성의 민족 편에 서게 된단 말이야. 믿음이야. 라합도 그래서 예수님의 가문 안에 들어오게 된단 말이야.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그 믿음의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나중에 가면 엘리야 시대 때또 누가 있었어요? 수넴 여인이 있었죠. 수넴 여인도 이방 여인이야. 이방 여인이 누구를 먹여 살려요? 선지자,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먹여 살린단 말이야. 그 과부, 아무것도 없는 과부. 그렇게 해서 사사기의 계속되는 죄의 반복 속에서 사사기의 마지막 말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더라. 이스라엘의 왕은 원래 누구셔요? 하나님이셔. 이스라엘의 왕이 왜 없어?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왕이 없지. 근데 원래 이스라엘 왕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정치적 왕이든 영적인 하나님 왕이든 그들에게는 왕이 없는 삶이야.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그래서 사사기와 같은 역사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 이런 인생들은 삶 속에 끊임없는 이러한 죄의 반복이 삶 속에서 계속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을 정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400여 년이 지나가는데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이 전체적으로 다 정복되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무엘이 등장하지. 마지막 사사야. 사무엘이 등장해서 선지자면서 사사 역할을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왕을 우리에게 세워달라고 뗐으니까 하나님께서 조건부로 허락해 주시죠. 이스라엘의 왕은 원래 하나님 뜻은 아니야. 근데 언젠가 그들이 그런 자기 주변에 있는 나라의 왕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도 왕을 요구할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알고 있었어. 그래서 모세 때 신명기 보면 왕이 해야 될 일을 이미 기록해 놓으셨어. 왕이 해야 될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 모세 율법책을 7년에 한 번씩 다 써야 돼. 그렇게만 해도 이스라엘 왕들이 그렇게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막 나가진 않을 텐데, 나중에 이 요시아 시대 때 가보면 신명기 서책이 성전 저 구석에 처박혀서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있는 이런 내용이 나오죠. 성전 청소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담쌓고 살았던 거야.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됐고, 그런 영도자 밑에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말할 수도 없는 것이었지. 그렇게 해서 사울이 등장하지만 사울도 역시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어떻게 돼? 나중에 가서는 교만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인정하고 사람의 인정받으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사람의 인정받으려 하고 사람을 쫓아 살아가는 이런 왕이 되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죠. 하나님 말씀을 버린 사람들의 대가가 최후가 어땠냐? 하나님 말씀을 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나안 족속에게 정복당하고 자기 아들과 자기 손자 3족이 다 기브온 족속 전투에서 멸족당하는 이러한 비참한 인생으로 사울이 인생을 마감한다.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세상에게 점령당하고, 세상에게 정복당하고, 세상에게 비참하게 죽임당하는 이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울 뒤에 있었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게 지금 1000년의 시간이야.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약속이 다윗 때 가서 완전히 성취가 되죠. 그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땅의 대부분을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다 정복하게 돼. 그럼 다윗은 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을 모두 성취하는 삶을 살았는가?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시편 1편에 보니까 그는 이 율법책을 사랑해서 주님의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왜냐? 단 하나야. 복이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이 복이야? 오직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됐니?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건삶 속에서 항상 그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는 사람을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항상 되뇌이고 되뇌이고 되뇌이고 되뇌이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을 보면 사울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다윗은 솔직히 도덕적으로는 사울보다도 못된 죄를 더 많이 지었어요. 도덕적인 죄를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그런 삶을 볼 때는 다윗도 별반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인간. 그렇지만 다윗이 달랐던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죄를 지적하실 때 바로 펑펑 울고 엎드려져서 자기 자신을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울은 선지자를 통해서 가서 사무엘이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변명하기 바쁘단 말이에요. 내가 사실은 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응? 이 좋은 양들 바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내 뒤뜰에 잘 모셔놓은 거라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다 왕과 전리품들까지 양들이든 소든 그 가나안 족속에 속한 것들을 다 진멸시키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 생각이 앞서는 사람들.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엎드려지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겸허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죽고 나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사무엘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바로 예루살렘 가서 왕의 자리를 취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항상 물어봐. 하나님, 제가 헤브론으로 가야겠습니까? 말아야겠습니까? 항상 물어보는 거야, 하나님께. 이것이 다윗의 다른 점이에요. 도덕적으로는 그도 별반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다를 바 없는 아주 연약한 인간이었어요. 그러나 두 가지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하긴 하나님 말씀한 대로 시키는 대로 가니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다 대적들을 멸하시고 어떨 때 다윗이 또 무너집니까?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안할때 다윗 또 무너지는 거 많은 거야. 나가서 싸워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그 왕으로서 나가서 싸워야 될 때, 낮잠 자고 일어나서 범죄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고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에도 뭐라고 하냐면,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음, 믿음 얘기하는데,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믿음은 그것은 여러분 맹신적인 그런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런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거죠. 근데 이삶 속에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없다고 생각해봐. 붙들 하나님 말씀이 없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세상을 이기냐 말이야.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오는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계속해 세상의 시위에 멸망되고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과 사람이 이 중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말이야. 그 말씀만 들려오면 그 말씀대로 움직여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이 아주 위험한 사람이에요. 환경 따라 움직이는 사람,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절대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해서 다윗을 통해서 전 이스라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게 됩니다. 최고의 영광의 날을 보게 되는데. 다윗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범죄하는 그 순간부터 이 올라가던 다윗의 이스라엘 왕국도 다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해. 그리고 솔로몬 때까지 최고의 그 땅을 누리고 있었거든. 근데 솔로몬이 말년에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 아내를 그 이방 나라 애굽으로부터 해서 해족 소일까지 이방 여인들을 자기 궁녀로 300명이나 들이면서 이 후궁까지 합치면 왕비하고 후궁까지 하면 1,000명의 정신 나간 사람이지. 누가 솔로몬을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초창기에는 지혜 있고 겸손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나중에 가서는 이 영적으로는 정신을 못 차린 사람이었어요. 결국엔 그 후궁과 이방 여인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나라의 모든 잡신과 이런 것들을 다 갖고 들어오면서 고고학적으로 밝혀 그 이방 여인들 이방 그 여인들이 갖고 왔던 그 우상 숭배했던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 등다 고고학자에서 발견이 되고 있잖아요. 애굽에서 들어왔던 그런 것까지도, 신까지도.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몇번 경고하셨지만 성경에는 회개했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천국에 있을지 지옥에 있을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회개하고 전도서의 내용대로 말년에 썼을 것으로 보여진 전도서의 내용대로 이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갔다면 감사한 일이지만 성경에 회개했던 내용은 아직은 제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렇게 해서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분열돼 버려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여기까지 좀만 더 하고.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아들 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는데, 북이스라엘은 그 이후로 한 명도 선한 왕이 나오지 않습니다. 남유다 때는 좀 선한 왕이 몇명 나오죠. 히스기야나, 요시야나, 우시야나 이런 좀 괜찮은 왕들이 나오긴 합니다. 그냥 아주 드문드문 나오지. 대부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조상 다윗과 같이는 행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열왕기상하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서 선자들이 때때마다 나와가지고 이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잠시 회개할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 선지자 말들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나라의 길을 내려가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BC 약 700여 년 중간쯤 돼. 그리고 나서 남유다도 BC 586년경에 남유다도 마지막 선지자인 예레미야의 경고를 그렇게 들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고,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자기 눈앞에서 자기 열 아들이 무참하게 살육당하는 모습을 보고, 마지막으로 이 세상 삶 속에서 보고 두 눈이 뽑힌 채로 질질 끌려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생을 마치는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종말이야. 이때 이후로 다시는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그 국권을 되찾지 못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 제국이죠. 알렉산더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앞으로 있을 것을 예언하게 하셨는데, 이 제국이 흥망세세 속에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식민지 상태로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근데 70년 후에 페르시아를 통해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포로 귀환을 하게 되면서 1차, 2차, 3차, 1차 스룹바벨, 2차 때 에스라, 3차 때 느헤미야를 통해서 포로로 귀환하게 되지만 그 숫자는 굉장히 미미한 숫자로가 돌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그냥 정착하고 살아게 돼. 그러나 한 5만 정도의 숫자가 그래도 들어오면서 이스라엘의 재군 운동이 일어나지만 그 스룹바벨 성전은 굉장히 초라했지,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그렇지만 그래도 그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데 스가랴의 선지자의 말대로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냐, 여호와의 능으로, 여호와의 그 스피릿 오브 갓, 그 성령의 능력으로 되느라, 그렇게 성전이 결국에는 서게 되면서 내려오다가, 그것이 이제 헬라 제국에 의해서 다시 한번 훼파되면서 그 이후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쯤 헤롯 왕에 의해서 다시 헤롯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데,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AD 30년대까지 아직도 그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46년 이상이 건축이 되는데 그럼에도 아직 완성이 되지 못하고 예수님 당시도 계속 건축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규모가 굉장했겠지.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서에. 이 성을 허물어버린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냐고 허물어지게 될 거죠. 3일 만에 성전을 내가 일으키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웃죠. 이게 46년 동안 지어진 엄청난 성전을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일으키냐고.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AD 70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연도입니다. AD 70년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약한 35, 6년, 7년 이 정도 지나고 난 시점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실제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 이후로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신 그 성전, 일으키겠다는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의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성전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이 전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의 육체 안에 성령이 거하셨지.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셨고, 성령으로 사시고, 성령으로 이끌렸던 사람 분이셨죠. 성령에 의해서 부활하시게 됩니다. 그 육체 자체가 성령이 거하신 전이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스라엘에 범죄했던 이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순간 이 인류의 역사 속에 있었던 모든 죄악과 율법 아래 있는 저주를 예수님이 담당하시는 순간 이 죄와 저주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이제 성령의 시대가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부터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땅 가운데 도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 이후로부터 타락한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사단이 이 세상의 임금으로서 다스려오는데 이 세상 나라도 계속 사단의 나라도 지금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림이 좀 그렇긴 한데 성령 임하시면서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여기랑 이렇게 표현하자.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임금인 사단의 나라가 지금 공존하고 있어요. 이 사이에 지금 우리는 살면서 이곳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어디로 올려보내야 돼? 이곳으로 올려보내는 거야. 그게 지금 우리의 선교적 사명인데,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재림하는 때, 이 사단의 나라는 여기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영원한 이제 천년왕국의 왕국의 시대가 펼쳐지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가 펼쳐지면서 그곳에서 우리 영원토록 살게 됩니다. 이 천년왕국의 이 천년의 시대는 이 창세기 1장 2장의 창조 때 있을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시대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성령의 시대, 그 다음에 사단의 그 임금, 세상의 임금인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대, 이 사이에서 우리는 살면서 이미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땅 가운데 우리 이미 누릴 수 있는 거지.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임한다고 하셨어요? 너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근데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시죠, 지금은. 성령이 거하는 그곳에, 성령의 임재가 거하는 그곳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는 통치의 의미예요. 나라라는 건 다스림이라는 뜻이에요. Kingdom of God이라고 하는 kingdom은 다스림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다스리냐? 성령으로 다스려져요. 성령의 통치 안에서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온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이미 맛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예수님 오실 때 육체까지도 입으면서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그 완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 완성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이미 우리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로서 완전히 거듭난 것이죠. 그래서 마무리 굉장히 빨리 오늘 얘기했지만,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 짓고 마지막에 사람을 짓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부터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창세기 사도행전 2장 설교 때 보면은 마지막 날에 내가 모든 남종과 여종에게 모든 남녀노를 불구하고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자네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런 그 요엘서 2장을 인용해서 얘기하잖아요. 그 말씀이 지금 오늘날 너에게 이루었느니라 그랬다고요. 언제? 오순절 성령 강림장을 통해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러니까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무슨 시대야? 마지막 때야. 왜 마지막 때냐? 세대가, 지금 이렇게 흘러오던 이 세대가 끝나고 이 마지막 때라는 거야.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지금 올 때가 시작됐다라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금 새롭게 창조하시는 일을 시작하셨단 말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육체는 아직 우리가 새 몸을 덧입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로서 새롭게 창조되었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시작하신 거야. 이때 시작한 창조의 역순으로 사람부터 지금 새롭게 창조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육체를 덧입죠? 육체까지도 새롭게 창조하시지? 그 다음에 천년왕국 시대가 펼쳐지다가 백보좌 심판이 끝난 다음에는 무엇이 펼쳐져? New heaven, new earth. 새하늘과 새 땅까지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모든 창조의 역사를, 새 창조 역사를 끝내시는 거예요. 보여, 이게? 이게 하나님이 좀 하시는 일들이에요.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수 있는 그러한 기회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창조되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을 하나님 준비하고 계신데 그 안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친백성의 그 대열에 서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새 창조가 지금 이미 시작됐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 부분적으로 완성시키고 새하늘과 새 창조를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완성시켜야 되는 그 전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단은 그 기회를 절대로 갖지 못하도록 보금절도로 가로막고,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저기 대열에 들지 못하도록 택한 자라도 떨어뜨리려고 무림을 치는 이것이 오늘날 인류 역사의 것이 앞으로 이제 다니엘 마태복음 이 서신서 계시록까지 이렇게 보면서 자세한 내용들을 좀더볼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성경과 오늘날 역사의 전체적인 모습을 짧게나마 보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 하나님의 친백성의 대열에 설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많은 사람들을 이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일에 주님 저의 생애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영광의 나라에 이를 때에 아버지 배제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게 해주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옳은 대로 인도하여 그 날에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스러운 날에 참여하는 저의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저의 인생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